아직 푸른색이 있지.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도 어쩔 때는 짙은 안개로 색이 있다면 몸과 같은 푸른색도 있고 어두운 푸른색이 있었다면 밝은 푸른색도 있어왔지. 나의 손을 잡고 짙은 색깔의 피 속으로 날 이끄는 색깔의 빛 속으로